지금 이 떨림이 네 표정이 날 너무나도 힘들게 하네. 지금 이 분위기 이 느낌이 우릴 하나로 만들 것 같아. Baby let me go, let me go, baby let me go, no no no. 쳐다보며 하는 말은 더 세게. Oh baby, 지금 이 떨림이 네 몸짓이 너무